조국 해방 71세에 즈음하여 말리 프로그레 학교에서는 독보회가, 나이지리아 아키트 릉나 고려센터에서는 영화 감상회가 8일과 9일에 진행되었습니다.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항일의 혈전말리를 해치시며 조국 해방을 이룩하시어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업적과 선군의 기치를 높이 치켜두시고 반제반미투쟁과 사회주의 수호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.